이야기 고향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나 지났지 I'm a boss now 출퇴근 없이 일하지 매일 밤 큰일 났지 When I grip the MIC 사보리 큰 목걸이 사기 전에 돈 걱정 대신 편안함을 주었어 나아가 정해 무거운 짐을 내 어깨로 들어 지가 몇 개 맺혀만 하는 고민 없이 빌려주는 사촌동생 힘들어하는 내 사람들 챙기는 건 당연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사는 건 더 멍청해 난 이 삶에 집착하지 않아 돈이 명세는 죽고 나서 뭐가 남아 다 헛수고네 하지만 죄를 져도 나는 축복에 목욕해 So 매일 밤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 전해 어딜 가도 떳떳해 어딜 가도 뻔뻔해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모든 걸 얻었네 제이팍을 찾으려면 우주로 추적해 나 막으려고 쬐던 벽을 쉽게 난 부셨네 남들과 다르게 나는 솔직한 길을 걷네 세뇌를 당한 여러분 거짓에 빠졌네 Life's a bitch 그녀의 웨딩 드레스를 벗겨 우승 반지로 퍼포즈 받아도 넘길 자격 없어 사기꾼들은 지어낸 사랑 이야기로 약팔아 근데 혼이 빠져서 영원할 순 없잖아 약혼 my flow is forever 우린 목요일 밤 KBS 예능처럼 happy together 내 통장은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체벌 내 심장이 강하지 근데 웃긴 게 너는 개털 Yeah, 돈은 종이를 뿐 나는 나대로 살아 돈이 나 쫓아오게끔 근데 악몽들이 계속 방해해 나의 꿈 왜 개짝통들이 많아 Really is what it is 나 같은 미망장은 뿐이 순도 있지만 Motherfucker this is my life 너한테 유행뿐일 수도 있지만 Motherfucker this is my life 너한테 방송뿐일 수도 있지만 Motherfucker this is my life My 장가족이 먼저 지 삶의 질이 바뀌어도 난 여전히 low-key 그래서 너는 나에 대해 모르지 맘대로 말고 떠들어대라 병신아 그럴 때마다 너네 열등감은 더 티나 함부로 소원되지 않아 내거 아니면 지구의 것을 내 거인 척하며 살지 넌 먹기 전에 기도 있더라도 난 믿어 조건 없는 그분의 사랑은 매일 나를 지켜 위치가 몇 개 깼어도 내 첫 번째는 love 믿지 못하면 어서 멋지 감추 떨어져 누구랑 어울리든 항상 나는 나 필요 없어 자리 싸움 내가 있을 곳을 나는 아니까 받아들이는 건 다 가는 만큼만 웃지만 적대하니까 fuck the other side 우린 달라도 하나 넌 휩쓸리지 우린 나눌 때 넌 빌어먹네 욕심 부리지 너 하트 음악장은 너뿐일 수도 있지만 Motherfucker this is my life 너한테 유행뿐일 수도 있지만 Motherfucker this is my life 너한테 방송뿐일 수도 있지만 Motherfucker this is my life Kim Yong-sung의 삶 희망찬 이야기 서울의 고향을 지킨 지 35년 지났지 명성은 notorious 몸집은 배가 매번 boss like fuck it 집사 정도로 치지 여긴 헤어가 많아서 알아서 잘하지 총알 몸빵 해주면 사람들 시향저격하지 존나 뛰어 낮밤만 가리고 뒤도 안 나도 있게 좋아 맘에 지키게 자처한 our freedom 정치는 질색해도 애정이 내 맘 어차피 맞닥뜨려야 돼 politics is usual 위기 오면 눈치 보며 차선 변경하는 놈들은 내 기준 눈에서 봤을 때는 좀 우스워 뒤에서 짓다가 얼굴 보면 깨갱깨갱 재밌나봐 이간지네 누구랑 아님 얘랑 쟤랑 안 통해 나가서 세수하고 와 shit 안 통한다니까 얼른 TV 미디어에 brainwash 별일 많은 삶 칼색은 빙의하여 내 우주 이야기로 흥미롭게 풀이하여 주면 그냥 넙죽 받아 먹으면 되게 원해 돈 왈가 왈부하다 모두의 선택이야 잘되는 놈 박수 쳐줘 어려운 놈은 술 사줘 동시에 15년 꾸준하게 사람들 귀를 유혹하죠 그게 이 바닥 죽돌이의 꽤 단순한 논리나 장난감 코너의 가수 집어들지 폴리아 바파 놀아줘야 언제 와 내 가족과는 달리 입하는 화보다는 견제가 돈과 명예 쟁가 같아 막 뽑아 먹으며 한 큐에 와르르 무너지니까 욕심은 떨어나 내 목에 중심 주변에 빛과 그림자 부모 침묵에서 야기대 낙성하더라 뭐 부모 그 덩치 키워주게 나 미움 또한 감사히 받는 이유인가 Yeah I'm gone